지나가는 수많은 순간들 하나하나 그리며 너를 찾았어. 아직 넌 남아있는 거야. 변해갔던 너, 너의 모습까지도 때로는 잊어야만 했던 까닭에 모든 세상을 뒤로 했었지. 아무도 내 곁에 없을지도 몰라. 너를 위해서 아직 내가 있으니 기억해줘 내 사랑을. 영원을 생각하려고 머물러줘 살아있는 날까지. 너 하나만을 느끼게. 왜 그렇게 친구보다 멀리 느껴진 마음이었니 그때는. 난 내게 내 모든 것을 다해 멀어지는 걸 애써 잡으려 했어. 때로는 잊어야만 했던 까닭에 모든 세상을 뒤로 했어.